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의과대학 연구팀이 어린아이와 어른의 웃음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약 하루에 400번에서 500번까지 그 정도의 웃음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어른이 되면 이 웃음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 많이 웃어야 15번에서 20번 웃는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팀이 이러한 연구를 결과로 해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발표를 하였다고 합니다. 인간은 기쁨과 웃음 속에서 태어나고 점점 기쁨과 웃음을 잃어버리며 끝나간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웃고 계십니까? 오늘 얼마나 웃으셨나요? 또 앞으로 얼마나 웃으실 것입니까? 또 한자에 보면 이런 한자 성어가 있죠. 일소하면 일소하고 일로하면 일로한다. 그래서 한자성어로 일소일소 일로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내가 웃으면 한번 젊어지고 또 한번 노하면 한번 늙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을 내기보다는 웃는 것이 몸에 이롭다라는 그러한 말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라가 함박 웃는 웃음을 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기서 나를 웃게 하시니 이것은 대놓고 웃는 거예요. 비웃는 게 아니고요. 정말 기쁜 웃음을 웃는 모습이 사라의 지금 웃는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라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가 90세가 되어도록 자녀를 한 번도 낳아보질 못했습니다. 엄마의 가장 큰 소원인 자녀를 낳는 것. 그 자녀가 90세 되도록 경수가 끊어질 동안 한 번도 자녀를 가져보지 못한 그 어머니의 마음에 이 사라가 드디어 아이를 갖고 출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성경학자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웃음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은 웃음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웃음이 없는 단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손이 생기지 않고 아내의 경수가 끊어져 갈 때 그는 웃지 못하는 것이죠. 한 번도 웃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단계는 비웃음의 단계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죠. 근데 믿지 못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분이 나쁠까요? 어떤 대상이 나를 향해서 비웃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그런 것을 가끔 그런 시선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사라 또한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창세기 1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곁에서 사라가 그것을 듣다가 웃는 것입니다. 이것은 즐거움의 웃음이 아니에요. 비웃는 것입니다. 불신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 가운데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는 이 무슨이라는 단어는 강조형입니다. 그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즐거움도 내게 없다. 나는 절대 출산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그 속에 확신을 갖고 비웃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이 단계는 진정한 웃음의 단계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사라의 웃음, 이 웃는 웃음을 바로 함박 웃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가 자녀를 낳게 되고 소망하던 아들을 갖게 되었을 때 진정한 웃음을 웃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7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비웃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라고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 3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에 아브라함이 그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이름 지었다고요. 이삭의 이름이 뜻이 무엇일까요? 웃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유머예요. 근데 유머인데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비웃느냐? 네가 하나님이 나를 비웃어? 그러나 그 웃음이 내가 바뀌게 만들어버릴 때야. 네가 웃는 그 비웃음이 진정한 기쁨의 웃음으로 내가 만들어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속에 담겨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음이 없던 아브라함이, 비웃던 아브라함이 오늘 21장 말씀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열고 전심으로 크게 호탕하게 웃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웃지 못하고 비웃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21장 1절 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짧은 말씀에 보면요, 말씀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세 번 나오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서 짧은 구절에서 반복되는 것은 그 메시지 가운데 강조함이 있는 거라고요. 핵심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다고요.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난 아들은 아브라함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누구의 노력과 누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어떤 능력요?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25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이 태어나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후에라도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라가 어떤 때입니까? 경수가 끊어지고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씨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였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자 그 죽은 것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1절과 2절에 말씀이란 단어와 동일하게 사라라는 이름도 계속 반복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도 아니고요, 엘리에셀도 아니고요, 그리고 롯도 아니고요, 그 어떤 사람도 아니죠.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이어가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가 누구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도저히 안 됩니다라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씀이 그 속에 있다 그러면요, 말씀으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 웃게 만드시는 거죠.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공식입니다. 이 비웃음 가운데에서, 이 비웃음 가운데서 말씀이 임하고 이 말씀이 성취되면 그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변하는 것이죠? 웃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비웃음에 쓴웃음을 지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이 그 가운데 살아있다 그러면 그 모든 상황은 역전이 돼서 웃음이 되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에,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에,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되지 않아요, 나는 더 이상 이곳에서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뚝 떨어지면 그 전에 안 되던 것들은 이제는 이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잘 아시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어릴 적 형들에게 비웃음을 당했죠. 꿈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꿈 때문에 그가 비웃음의 웃음 소리를 듣고 형들로 말미암아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그 쓴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그 가운데 놓치지 않았던 것, 그게 뭘까요? 어릴 때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어릴 때 자기의 꿈으로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을 그는 놓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가 그 가운데서 모든 상황을 역전하고 그 애굽에서 총리 대신으로 역전시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비웃었던 그 모든 형들과 그 가족들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그 모든 비웃음들이 사라지고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함박웃음을 웃는 그러한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을 때 다윗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형들이 조롱합니다. 그리고 골리앗도 조롱하는 거죠. 온 이스라엘이 다 조롱합니다. 블레셋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린 다윗을 다 조롱하는 거죠. 비웃은 것입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 말씀을 외치면서 골리앗에 나아갔을 때 그 모든 비웃던 자들의 웃음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조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모든 비웃음들이 다 사라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승리의 함성을 외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창세기 21장 1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만 시작.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파카드라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문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살피다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방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살펴줬다는 거죠. 세 번째는 끝까지 지켜줬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이룰 때까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라를 오늘 이 시간만 방문한 게 아니고요. 25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행되는 그 순간까지 그 25년의 전 역사 가운데 사라를 계속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신방하셨다는 거죠. 그 사라에게 신방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라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은 면밀히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강한 능력으로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의 안위를 지켜내었다는 거죠. 때마다 시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속이고 누이라고 속이고 그 아내를 애굽 왕에게, 그랄 왕에게 두 번이나 팔아먹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방문하시고 살펴보시고 지켜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카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단어라는 거예요. 단순히 돌보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개입하셔서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단어가 바로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파카드는 또 하나 예언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나타낼 때 파카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의 삶에 대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반드시 역사하실 때마다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서 돌보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50장 찾아보세요. 창세기 5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유언이죠. 요셉이 이제 그의 가족과 친척들을 다 모으고 그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어느 시간이 되어서 이제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때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그 예언의 메시지를 요셉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에게 이 예언의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어서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줄 테야.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진행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는 상황 가운데서 진행된다는 거죠. 돌보시기라는 단어가 바로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는 상황 가운데서 애굽에서 출애굽해 내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25절의 말씀, 그 다음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파카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돌보심 어떤 것입니까?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신다라는 거죠.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명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파카드 해내시겠다라고 요셉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나중에 400년이 지나서 모세가 이 애굽에 등장합니다. 그 애굽에 등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들 출애굽할 것입니다 라고 제안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고 오히려 비웃었죠. 무슨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430년 동안 우리가 여기서 살아왔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출애굽할 수 있냐고 다 비웃었던 것이죠. 바로 왕이 비웃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비웃었고요. 바로 왕의 신하들이 비웃었고 그 모든 병사들이 다 비웃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파카드 하신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 가지 재앙과 그리고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과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모든 재앙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모든 비웃음 소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웃었던 사람들, 그때 조롱했던 사람들 다 죽음을 맞이하고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직 누구만 웃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방문하심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승리의 함성을 울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돌보시는 하나님, 이 파카드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방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창세기 2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사라가 이만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말씀에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기간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히브리어로 모에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단순한 시기가 아니라 정해져 있었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부터 너에게 아들을 줄 테야 라고 말씀하실 때부터 정해져 있었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결정해 두시고 25년 뒤에 이것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을 아브라함에게 정해 두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이 25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와야만 됐을까요? 레위기에 있는 오제사 가운데 한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레위기에 보면 제일 먼저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번제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이 번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소제예요. 소제. 소제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레위기 2장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2장 1절 2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죠?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소제를 드리기 위한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제를 드리려고 하면요 아무 가루나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가루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고운 가루죠. 이게 히브리어로 소레트란다는데 이것은 아주 곱고 미세한 곡식을 가른 가루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굵은 알맹이도 없는 정말 극세선 정말 아주 극미한 그러한 가루들만 쫙 모여있는 곱고 부드러운 가루를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가루만 하나님께 나와서 소제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에서 가지고 올 때 그들이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곡식을 넣고 빻아야 되는 거죠. 절구에다가 아주 심하게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빻고 그것이 가루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빻고 난 다음에 알갱이들을 어디다 가져가는 것이죠? 맷돌이에 넣는 것입니다. 맷돌이에 넣어서 그것을 돌리면서 갈아버리는 거죠. 아주 고운 모루가 될 때까지.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갈려져 나온 그 가루 또한 체에다 넣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구멍으로 되어 있는 체에다 넣고 굵은 가루는 걸러버리고 아주 미세한 가루들만 그 속에서 걸러내어서 그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소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한다 그러면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성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삶으로? 고운 가루로 내어 나오는 그러한 성결한 삶, 순결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25년의 기간 동안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맷돌에서 갈리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체에 그가 걸려지는 그 시간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죄를 범하고 또다시 아내를 팔아먹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가 계속 빠지면서 갈아져서 고운 가루로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내가 날마다 죽고 오직 그리스도가 살아나오는 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21장 다음에 22장 드디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죠. 누굴 데리고요?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을 거친 사람들, 이 정한 시기를, 이 정해진 이 모에드라는 시간을 거친 사람들만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모리아산이라는 것이죠.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믿음의 출발점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은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성화는 무엇이죠? 내가 죽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 이 성화 가운데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갈아지고 빠지고 걸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누가 나오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의 출발점이고 성화라는 것은 믿음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는 이 구원과 성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삶.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에 대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을 비웃습니다. 어떻게 비웃죠? 우리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 일들을 세상은 비웃어요. 너 왜 그렇게 착하게 살아? 너만 착하게 사냐? 우리가 오른밤을 맞고 왼밤을 댈 때 우리를 비웃는 것입니다. 너 왜 그렇게 구차하게 살아? 너만 그렇게 사냐? 또 우리가 오리만 가자고 얘기하는 친구들에게 심리를 가지겠다고 얘기하면 우리들에게 바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 왜 그렇게 특별한 삶을 살아? 왜 사람들처럼 적당히 살지 않니? 왜 너만 그렇게 성결하고 너만 그렇게 순결한 삶을 사는 거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비웃음을, 웃음을 바란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한 때가 된다면 이 세상의 모든 비웃음은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한 때를 살아간 성도들은 언약의 후손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비웃음과 그들의 모든 슬픔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기쁨의 소리를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서 그 삶 가운데서 비웃었던 아브라함과 사례가 약속의 후손이신 그 이삭이 왔을 때 그들에게서 모든 비웃음은 사라지고 온전한 웃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비웃음을 받고 조롱을 받던 우리의 삶이 약속의 언약의 메시아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재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를 비웃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다시는 비웃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웃음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맷돌, 이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고난의 도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야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25년의 삶인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는 고난이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갈려지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는 빠지지가 않아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고난을 통과해봐야만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맷돌은 뭐냐면 실패라는 맷돌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실패를 통해서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옳았음을 우리는 그제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실패하지 않으면요, 우리 땅 가운데에서 내가 잘났다고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나의 뜻으로 맞추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실패를 경험해야만 이 삶 가운데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방법은 저것이었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릴게요. 그렇다면 우리를 웃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비웃음 가운데에서, 조롱 가운데에서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돌보시고 말씀하시고 정한 때를 정하시고 그 모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서 약속을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은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이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내었다는 거죠. 그가 100세라 하더라도, 그가 90세라 하더라도, 도저히 씨를 생산할 수 없는 죽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된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행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이것을 진행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결과물 가운데에서 두 사람이 있죠. 하나는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또 한 사람은 오늘 태어난 이삭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불성실의 결과가 이스마엘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결과가 이삭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대비를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가운데에서 그 약속을 이행해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그가 평생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읽어드릴게요. 앞서지 말자, 결코 앞서지 말자.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내가 앞서지 말자.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앞서지 말자, 결코 앞서지 말자.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내가 앞서지 말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